남조선 뉴시시에 의하면 1일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소속 의원들이 도쿄에서 열린 외교경제협력본부 등의 합동회의라는 데서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재단에 돈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떠들어댔습니다.